뭔지 모르게 가슴이 뜨겁고 막 뛰고 자꾸 눈물이 흘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찾아가 무릎 꿇으면 되니 나도 모르게 계속 너를 찾고 또 뛰고 걷다 보면 또 제자리 지가 않는 우리 사랑 내 기억 추억들 더 이상 감출 수조차 없는 내가 되었으니 지난 날은 잊어 오직 서로만 지켜 번이고 전화도 해봤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어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계속 널 찾게 되는 말자 내 앞에 세상과